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소비 패턴을 가지고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담보해낼 수 있습니까? 반도체, 핸드폰, 디스플레이, 조선, 철강, 화학, GDP의 절대다수를 50여 개 미만의 상품에 의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구조가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미래가 지속 가능합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 이런 식으로 시장의 원리로 계속 내보내는 것이 맞냐? 10년, 20년 뒤에 국가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이고 그러한 사회로 되기 위해서 국가는 어느 정도 규모의 재정을 필요로 한지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세운 사람, 시장의 원리와 정부의 원리를 어떤 방식으로 가장 맛있게 칵테일할 것이냐를 놓고 국가, 사회 제도를 만들기 위한 합의들을 얻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제안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꿔야 될 것은 사실은 시민의 상식입니다. 지도자가 바꿔야 될 것은 시민의 상식입니다. 적어도 대기업과 대자본이 동네의 빵집과 구멍가게까지 치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업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회, 이것은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사회의 진보를 만들어냅니다. 시민의 상식으로서 1% 정직함이라는 덕목이 5%만 순도가 높아지면 그 가격은 얼마치겠습니까? 지도자들은 이 사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